가치가 사랑 때문에 빗속을 거닐며 추억을 낭시 써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요. 어차피 인생이란 이별이 아니지냐.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 울긴 왜 울어 미련 때문에 흐르는 강물에 슬픔을 난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웃어버려요.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디냐. 울지마 울긴 왜 울어 바보처럼